거짓 불안한 우리 믿음 반짝일 혼란 속에 손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변치 않는 믿음은 내 목이 마를 것도 애 같아 진심은 영원히 써줄 수 아아아아 너에게로 날아가 Ooh yeah 알려주고 싶어 Please don't go away Hold on 싸우고 태우고 그건 너랑 말하고 싶어 시간을 보아 잠깐 결과 보낸 백점 밥에 너만 있어 변해 먹는 나이 되니까 우린 절대 잃어질 수 없을 거란 거짓말들 속에 상처 입은 너와 나 운명인데 oh well 거짓 불나 우릴 믿어 반짝여 혼란 속에 손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Yeah 거짓 불나 우릴 믿어 반짝여 혼란 속에 손 뻗어 비용 그 거짓들 속에서 너에게만 틀린 속삭임 밀을 테니까 너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Please don't go away Hold on 이게 다 혼자 말해 자극이라 생각 말라 순간에 이끌린 거지 말이 아니야 아무나무 너와 내 마음은 전화 변함없는 나의 태도가 잃어질 수 없을 거란 거짓말들 속에 마주보는 너와 나 운명인데 오해요 거짓 불나 우릴 믿어 반짝이 혼란 속에 손 뻗어 Whisper Whisper Yeah Trust me Trust me Yeah 거짓 불나 우릴 믿어 반짝이 혼란 속에 손 뻗어 Whisper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